Yeah, swag. 가위 바위보 미니 마니 모 잠깐 타임 반칙이야 또 속을 뻔했어 너 늦게 냈어 다시 해야겠어 yeah. 왜 인정 안 해 또 눈 커진 고양이 표정이야 오늘은 안 봐줘 오. 너무 참아왔어 오. 나도 할 말은 내야지 안 그래, 그래. 맨날 나만 삐져 오. 너무 왜 안 그래 끈끈지야 너는 좀 끈끈지야 아무리 서럽게 말해도 계속 무표정 너는 눈 하나 꿈쩍않는 얼음 요정 나 화를 내 지금 선을 넘었어 아 좀 지킬 거는 지켜줘 나 돌아진 거야 100번 난 이젠 딱 다 세포 널 보면 다시 행복 SOS yo 그게 다 성공이